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3년이 지나면 100년을 사신다는 한 노교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노년기 삶에서는 친구가 더욱 필요하다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전화를 했더래요. 일만 하느라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 삼총사끼리는 행복한 시간을 못 보냈다. 1년에 4번 추나추동 만나서 차도 마시고 애기도 하면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자.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만나자. 이렇게요. 그래 그러자 맞장구를 치고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하니 뭐라고 했게요? 좋긴 좋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봤나? 우리 다 80대 중반인데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나? 누구 한 사람씩 먼저 가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다시 더욱 익숙해지고 정들었다가 누구 한 사람씩 가면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 생각을 해봐.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 일 많이 하다가 갔구나. 이로 받자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울컥해서 며칠 가슴에 남네요. 그분은 100세가 가까워 오니 친구들이 다 가고 세상이 다 빈 것 같대요. 한 2년 동안은 무척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틀 전에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엄마는 80 중반인데 날마다 기도한대요. 많이 아파서 친구들 힘들지 않게 하는 바람과 저 세상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거의 없고 얼마나 애로울까 새삼 생각이 들어 효도는 못할 망정 애기라도 다 잘 들어줘야 하는데 돌아서면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랍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책 한 권을 소개받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나요? 뭐 다 사는 게 이렇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서아서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이죠. 꽃이 바람에게 아서하면서 전하는 말이랍니다. 가기 전에 저만큼 간에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마치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리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로 FM입니다. 여기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김정아라고 하고요.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고요. 오늘 우리 책순이 언니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냥 먼저 책 얘기부터 할까요? 네. 무슨 책을 가지고 왔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네.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고요. 네. 철학자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문학 작품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남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라고 그랬더니 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네. 작가도 말해 주세요. 작가는 강신주 씨인데요. 이분이 철학자예요. 인문학자이신데 책은 아주 핫하신 인문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이분 영상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강연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목받는 저서로는요. 철학이 필요한 시간 그리고 뭐 김수영을 위하여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요즘 감정에 대한 그런 책이 많이 떠요. 그리고 이 강신주의 감정 수업 책을 보니까 상당한 두께던데요. 네네.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그냥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책 읽는 게 조금 네. 즐거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짬을 내서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책을 읽으면 어떤 게 특히 좋아요? 어떤 걸 얻어지거나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모르던 거를 그런 알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적 허영심 이런 것 지적 추구 예, 그런 것 수도 있는데 그런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거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는 알아가는 거를 노력하면서 채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아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이 강신주 씨 그 몇 년 전부터 공중파에서도 이제 나오시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철학 그 강의하시는 게 되게 그 와닿는 게 임팩트하게 많이 와닿고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회를 어느 날 갔었는데 그 최근에 그때 그 신간을 이제 내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서점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훑어보니까 이 책이 되게 소장에도 괜찮겠다 싶어서 책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문학 작품들도 많이 소개돼 있고 그래서 그냥 소장해야겠다 하고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읽었는데 이게 독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독자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면 책 읽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갖고 나와봤어요. 사실 그 감정 수업을 하시게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저도 좀 주의 깊게 읽고 해야 하는데 네. 고백하자면 요즘 네. 선거 영상에 빠져서 선거 영상 기사 그거 네. 보니라고 이걸 제 다 네. 보지는 못했어요.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지향하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제만 해도 또 토론이 있었고 네. 네. 누구 정한 사람은 있어요? 네, 저는 좀 확고히 정한 사람은 예,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서로 속마음으로 네. 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강신주의 감정 수업을 보면은 48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네. 한 가지씩 이렇게 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감정이 48가지 감정이 그 철학자 스피노자, 강신주 씨가 철학자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라고 윤리학에서 48가지 그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 감정들을 문학작품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문학작품과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쉽게 풀이하는 그런 책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작품이 많이 나와서 네. 그 진짜 책장에 비치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네. 그 책에서 영화한 것도 많아요. 네, 여기 보면 네. 그 위대한 캐츠비하고 연인이 네.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 위대한 캐츠비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그 영화. 그 영화고요. 연인은 이게 약간 에로틱한 걸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조돼서 이게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 영화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그냥 48권 중에서 소개된 48권 책 중에서 몇 가지나 읽었어요? 아, 이 책에서 근데 이게 네, 보면 저는 거의 전무하던데 제가 이제 전무였어요. 제가 이제 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고 한 6개월 됐는데 그 거기에 이제 계신 언니분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네. 이걸 보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몇 권 안 읽었다. 굉장히 좀 충격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품이 되게 많이 접하지 못한 작품이 많은데 그래도 문학성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신주 씨도 자기가 이거를 집필하면서 읽게 된 책들이 많았다. 이렇게 여기 이제 소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읽었다 해도 예. 별로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아 강신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열할 정도면 이분은 도대체 책을 얼마나 읽은 거야? 네, 저도 그랬어요. 예, 와, 진짜 예. 이거 다 읽었나 보다. 예. 근데 적어도 여기에 나온 책은 읽었겠죠? 그렇죠. 근데 더 많이 읽어서 거기서 뽑아서 이제 감정 그 연결돼서 이렇게 했나 보다 했었죠. 네, 맞아요. 꼭 약간 좀 기획한 것도 있긴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편집자가 네. 그 이 책을 이제 소개 이 책을 이제 권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했겠죠. 어떤 책을 하겠다. 근데 이제 네. 편집자가 추천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책의 뒷면에 보면. 이 작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중간중간에 그림이 명작들이 그림이 나와요. 네, 보면은 네. 여기 뭐 서양 화가들 마티스, 쉐라, 앙리 루소, 뭐 샤갈 르네 마그리트 이런 작품들이 보면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편집자가 굉장히 이게 감각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명작도 껴서 명화를 껴서 이렇게 편집을 하셨고요. 저는 처음에는 강신주 씨가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쪽 미술 쪽에도 조예가 남다르시구나. 물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나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편집자분이 좀 주로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도 책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있죠. 정아 씨 정말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요즘 선거철에 맞는 노래 같아요. 독특한 음색에 안혜은의 봄이 오면 듣겠습니다.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만 새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노래는 OST인데 네. 전인권의 다른 버전도 있죠? 네, 다른 버전도 있는데 저는 예. 안예은 버전이 좋더라고요. 그 예. 역적 OST, 네, 역적에 나왔던 노래예요. 예. 그 많이 보세요, 그 사극. 아, 사극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이게 역적이 그때 김상중 씨가 연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초반에 아역 네. 나올 때 네. 길동이 아역 나올 때 그거랑 김상중 씨 그 카리스마 있으신 연기 때문에 제가 다 초반에 봤어요. 네, 끝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요즘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간간히 보고요. 초반에는 좀 이제 집중해서 봤죠. 저는 뭘 볼 때 뒤쪽으로 집중해서 보는데 특히 사극은 네. 지금 엉뚱하게 얘기가 네.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사극은 처음에는 막 당해요. 당하고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이 작품은 그 조금 빠르게 전개됐는데 그 김상중이 그 복수를 하는 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게 통쾌하더라고요. 음악이 음악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짜릿한 느낌이 딱 들어서 굉장히 한 1, 2, 3회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극은 막 앞에는 당하고 뒤에서는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좀 마음을 조금 다스리면서 보거든요. 불안불안. 그래서 그냥 사극 안 본 지도 한참 됐네요. 한번 다시 찾아서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간정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올해 네. 계획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아, 올해요. 네. 제가 이제 피아노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한 가지 뭐 버킷리스트로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냥 좀 멋진 피아노 곡을 한 곡 네. 쳐보자. 그 곡도 정해 놨어요? 그런 건 아니고 곡은 뭐 곡도 정하긴 정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예. 완곡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나중에 꼭 멋진 곡 한번 듣길 네. 들었으면 좋고요. 책 읽을 때 행복하시죠? 네, 그렇죠. 예.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주부들은 보면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저도 예전엔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그래도 미니시리즈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오전에 이제 그런 보면은 오전에 드라마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책 읽는 게 그래도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작가를 만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봐요. 이렇게 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작가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책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1대1로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모르던 거를 그분들은 이제 다 미리 공부하시고 알게 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얻는 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즐겁더라고요. 저는 책에 난이도가 있으니까 건수는 좀 사실 좀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은 뭐 1년에 몇 권이나 볼까? 아. 권수는 몇 권이나 근데 보시는지. 권수는 예. 저는 안 따지는데요. 예, 저는 그거를 그런 게 예, 있어요. 따져요. 정독을 하느냐? 네. 훑느냐? 예, 근데 예. 저는 정독보다는 훑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권 이제 도서관에서 읽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이 읽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읽을 때 이제 몇 개 다양한 분야를 한 두세 개를 같이 동시에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고 포인트를 읽는 거죠. 어차피 한 권을 정독을 해도 남는 거는 몇 가지 없거든요. 근데 소설은 그렇게 읽을 수는 없거든요. 소설은 정독을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자기 개발서나 그런 건 많은 그래요. 이제 교양서들은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도 거기서 거기인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핵심만 이제 추려서 읽는 편이고요. 그러시구나. 소설은 이제 정독하는 편이고 아. 그렇죠. 오늘 그 강신주의 강정 수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얘기를 하네요. 네. 여기에서 제일 꽂힌 감정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아까는 문학 작품을 얘기를 해주시긴 네, 했는데 주로 이게 제목이 감정 수업이니까요. 여기에 보면 그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이 자전적 소설인데요. 이제 끌림의 감정에 대해서 끌림이에요. 이제 여기에 네, 주된 예. 감정은 끌림인데 이제 끌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끌림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의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음식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과 입맛에 맞아서 맛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끌림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사랑에 허기질 정도로 불행한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아, 그리고 스피노자는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끌림이라는 이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루함? 비루함이라는 것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자기여야 한다는 이것도 단편집인데 저도 여기에서 알게 됐는데 한번 여기 소개된 걸로 읽어보셔도 먼저 되게... 읽고 책을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자기한테 와닿는 그런 감정하고 작품이 생겨요. 네. 어, 읽다 보면 어, 이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들 뭐 연민, 비루함, 뭐 사랑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삶에 닥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찾아서 읽던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에티카가 그러니까, 참 네. 철학적이에요. 네 이게 저도 이거 이제 독서 토론에서 사회를 보게 돼서 그 스피노자 에티카를 제가 한번 도서관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포인트는 그 인간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자 너무 우리가 감정에 억눌려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뭐 친구 관계나 뭐 주부라면 시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서 너무 억눌려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출하자는 거죠. 너무 억누르면서 살지 말고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게 옳고 그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하자. 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딱 핵심이에요. 예, 와, 역시 예. 책순이 언니가 딱 핵심을 찌르시네요. 네.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스피노자 여기에서 네. 스피노자 처음 저는 이거 들은 것 같기도 진짜?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스피노자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나는 항구로에 사과나무를 싣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스피노자가 한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아니다라는 그 낭설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긴 맞다는 건데 지금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다는 이제 증거가 없고 저 유럽 쪽에서는 마틴 루터가 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또 마틴 루터가 또 했다는 명확한 또 증거는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왜 이렇게 퀴즈 프로 같은 데 보면 이 문제도 나와요. 무슨 골든벨, 도전 골든벨, 뭐 장학 퀴즈 이런 거 이제 한 번,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럽 쪽은 조금 틀리다. 그런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렇지는 않대요. 아니, 오늘 오셔가지고 네.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네. 관심을 갖고 이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노래 또 추천하셨죠? 네, 노래를 네. 마지막 노래예요.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자작모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온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모습이 자꾸 겹쳐 혼도 물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아, 벚꽃이 지천으로 꽃비가 되었겠죠?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번 올 봄에 도대체 몇 번이나 틀어졌을까 이 노래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들어도 좋네요. 정아 씨 오늘 나오니까 어땠어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너무 신선했어요. 네. 어저께 좀 약간 네. 좀 설레고 네. 이게 저도 처음이라 이런 방송 매체를 네. 이렇게 타게 되는 게 좀 영광이고요. 되게 좀 벌렁벌렁했어요. 뭐 말하시는 게 또박또박 뭐 타고난 방송가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려요. 예,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이란 늘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던데 그렇다면 제가 요즘 사랑에 빠졌나 봐요. 농부의 딸이라 농작물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올해는 우평, 작은 땅을 임대해서 푸성기를 지금 짓고 있는데, 푸성기를 지금 가꾸고 있는데, 땅 속에 깊이 싹을 어찌나 깊이 심었는지 한 달이 지난 이제야 싹들이 나고 있네요. 새삼 초록이 이쁘다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뭐 관심, 그러니까 그 아까 게스트 정아 씨는 피아노를 치고, 그러니까 피아노 한 곡을 멋지게 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올해 저는 농작물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한 가지 집중하는 거 가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구로 FM의 책순이었습니다.